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저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를 조선과의 친선협회 뻘스가 지부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